어제 같은 오늘도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들 계절이 또 가네요 낙엽 떨어지네요 후회했던 시간도 내게는 소중했던 기억이 길가에 들 것처럼 살아온 지난 세월 소중했던 추억만 들 꽃처럼 살아온 지난 세월 소중했던 추억만